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만화 영화 라이온 킹을 보고 배운 동물 세계의 언어입니다. 하쿠나 마타타. 과거는 뒤로 던져버리라. 새끼 사자 심바가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멧돼지 친구가 이런 또 다른 삶의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자, 오늘 뭔가 기분 나쁜 일을 당하신 분들 주문을 외워보시죠. 아마 잠시 잊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쿠나 마타타. 지와와 On the TV you're wrong, on the planet, looking, stepping to the sun. There's more to see than can ever be seen, more to do than can ever be done. There's far too much to take in. On the endless round, the circle of life, and it moves the soul through this endless hole, through grace and love. . 개봉될 만화 영화 라이언 킹 중에서 Circle of Life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한스 짐머의 그 색채가 잔뜩 녹아있는 그런 음악이었죠. 서울 영등포구 당산육과에서 명효씨 그리고 조카가 태어났습니다. 조카가 항상 밝고 명랑하게 자라길 바란다고 오희련씨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엊그제에도 제가 주문 얘기 말씀드렸죠.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전에는 주문을 외운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들 이름을 부르면 금세 기분이 좋아지고 웃음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라이언킹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날 때는 한 번도 제가 주문을 외운 적이 없어요. 하지만 TV 녹화를 하기 전에는 너무 많이 외워서 요즘에는 그 주문의 효력이 떨어질 지경인데 새로운 만화 주인공을 개발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만화를 좀 많이 봐야 되는데 혹시 아주 재미있는 만화 있으면 여러분이 제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실 곳은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영화음악 담당자 앞입니다. 혹시 홍동식 PD가 보고선 그 만화 책 다 구해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꼭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사연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출석을 부를 때 선생님들이 항상 이 한자 이름을 틀린다고요. 저도 틀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랑이 아닙니까? 아랑씨? 아랑씨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분노의 주목 중에서 이 곡 신청하신 분은 아랑씨 외에도 하이텔의 임동준씨 그리고 신림동의 이호재씨 허준석씨의 친구시죠? 이호재씨 이 두 분이 계십니다. 분노의 주목 중에서 마스카니의 가글,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틴카나의 간주곡 띄워드릴게요.

아랑그롱이 아주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였죠. 태양은 가득히의 테마를 까라벨리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띄워드렸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영화 베스트 5,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영화를 말씀해 주실 분은 광주 동구 산수 2동에 사시는 임대성 씨입니다. 임대성 씨는 영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적어주셨어요. 이런 기회가 있어서 짧으나마 20년의 제 인생에서 보고 듣고 느끼며 제 짧은 인생의 중요한 자리매김을 한 5편의 영화를 말씀드릴 수 있으니 기쁩니다. 바로 이거죠. 친구에게 생일카드를 쓰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듯이 우리가 내 인생의 영화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내 인생의 영화 임대성 씨 시작합니다. 내 인생의 영화 베스트 5 중에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영화는 바로 라밤바입니다. 이 영화는 제가 중학교 1학년이었을 때 극장에서 개봉됐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이 끝난 뒤 시청과 교육이라는 취지로 단체 영화 관람을 했는데 그때 저는 이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리츠 발렌스라는 17세 소년의 음악과 불운한 삶이 감수성 예민한 사춘기의 저에게도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수라는 직업에 대한 무한한 동경심, 그보다 앞서 음악에 대한 정열 같은 그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이 영화를 TV에서 다시 볼 수 있었는데 오래전의 정열과 그 알 수 없는 그 무언가는 사라져버렸고 오직 리츠 발렌스, 그의 음악만이 귓가를 맴돌 뿐이었습니다. ¡Soy más! 스트레스를 확 풀어버릴 수 있는 신나는 음악을 친구, 사랑하는 친구 지영이와 듣고 싶다고 하셨죠. 서울 송파구 풍납동 현대아파트의 히요오오오오오즈어어어엉 효정이가, 효정 학생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신나는 음악이었죠. 라밤바 중에서 로스로보스가 부른 라밤바였습니다. 오늘은 광주동구 산수 2동에서 임대성 씨가 보내주신 내 인생의 영화 베스트 5하고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 두 번째 영화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선정한 작품은 바로 아가씨와 건달들이라는 작품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 TV 화면을 통해서 저는 이 영화를 접하게 됐습니다. 여주인공 진 시몬즈의 역할이 제게는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꼭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순결하고 깨끗한 청교도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막 기독교의 눈을 떠서 순결과 정절 같은 청교도적 사고방식에 젖어 있었던 저로서는 그녀가 너무나도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결말에 이르러 건달 마론 브란도와 결혼을 하는 바람에 좀 아쉽기는 했지만 그녀의 순결하고 순수했던 모습들은 언제까지나 저의 기억 속에 간직되어 있을 것입니다. 건달들을 선도하려던 꼿꼿하고 아름다운 구세군 처녀를 두고 내기 도박을 벌이게 되죠. 하지만 그 도박사가 결국은 그녀와 진정한 사랑에 빠지는 내용의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연극 무대에도 많이 올려진 뮤지컬 로맨틱 코미디였습니다. 아가씨와 건달들, 마론 브란도, 진 시몬즈 그 두 주연 배우가 함께 부른 노래 A Woman in Love 띄워드렸어요. 지난해 사망한 조셉 엘 맨케비츠 감독이 1955년에 만든 영화였죠. 여기서는 그 조연들의 연기도 아주 감칠맛이 났었는데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마란 브랜도의 친구 역으로 재미있는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광주 동구 산수 이동의 임대성 씨가 뽑은 내 인생 영화 두 번째 영화였고요. 이제 세 번째 영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영화는 바로 개 같은 내 인생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이모와 함께 극장에서 세양지 상륙작전이라는 우리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시 상영으로 이어진 영화 개 같은 내 인생을 또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모께서는 영화 제목만을 보시고는 어린애가 웬 성인 영화냐며 돌아가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제 머릿속에서 늘 성인 영화로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뒤 많은 세월이 흘러서 92년 MBC TV의 주말의 명화를 통해 이 영화가 방영됐고 저는 그제서야 이 영화 개 같은 내 인생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를 잃은 어린 소년, 그리고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의 모습들, 동심의 해맑은 세계. 이제는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그 옛날의 어린 시절들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가슴 속에 남아있는 영화입니다. 스웨덴의 라스 알스트롬 감독의 내가 개 같은 내 인생의 테마, 그리고 이어진 곡은 주연을 했던 그 꼬마 잉마르의 테마였습니다. 광주 동구 산수이동의 임대성 씨가 뽑아주신 내 인생의 영화 세 번째 영화였는데요. 임대성 씨가 계속 말씀하시길 네 번째 영화는 실베스터 스텔론이 출세한 로키 시리즈 중에 한 작품, 로키 3편이 그 네 번째 영화라고 하네요. 고교 시절의 무거운 짐인 대학 입시. 하지만 그 힘든 기억 속에서도 음악 시간만큼은 늘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음악 선생님께서는 즐겁게 노래를 부르거나 휴식을 취하도록 우리들을 가르치신 참 낭만적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인가 문제의 영화는 시작됩니다. 음악 선생님이 틀어주신 한 편의 비디오 테이프. 그것이 바로 이로키 3편이었습니다. 자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로키. 그에게 다가온 패배의 쓴맛. 다시금 피땀 어린 노력으로 재도전하는 로키. 그리고 승리, 환희, 영광.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들기만 했던 그 시절에 용기와 새로운 희망을 주었던 영화 로키 3편. 언제나 이 영화를 생각하면 피와 땀과 눈물이 주는 교훈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럭키 중에서 서바이버의 노래 Eye of the Tiger였습니다. 광주동구 산수 2동의 임대성 씨가 보내주신 내 인생의 영화 베스트 5. 이제 마지막 영화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영화는 바로 시네마 천국입니다. 제게는 늘 이 영화와 함께하는 이름 모를 소녀가 있습니다. 어느 해 가을인가 매일 아침 등교길에 볼 수 있었던 파란 교복을 입은 소녀. 스쿨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던 제 앞을 그녀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각에 지나갔습니다. 하루라도 보이지 않으면 괜시리 걱정과 허전함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12월에 찬바람이 불어올 무렵 TV에서는 시네마 천국을 방영했고 그 이름 모를 소녀와 토토의 여자친구 엘레나가 무척이나 닮았다는 것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큰 충격은 시네마 천국이 방영된 다음 날 아침 등교길에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극중의 엘레나처럼 빨간 코트를 입고 제 앞을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잊혀져 버린 소녀지만 파란 교복의 소녀를 기다리며 스쿨버스가 늦게 오기만을 바라던 소년에게는 시네마 천국의 사랑이 영원할 것입니다. 타이틀의 황도연 학생,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시네마 천국의 나타를 위한 사랑의 테마 잘 들으셨습니까? 조장환 씨, 이종현 씨, 장은고등학교 3학년 유연수 학생도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광주동구 산수 2동에 계신 임대성 씨가 뽑아주신 내 인생의 영화 베스트 5 다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도 내 인생의 영화 모으고 모으셔서 저희 FM영화음악 앞으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은 제가 주소 두 번이나 말씀드리네요. 저희 주소는요.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819호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릴게요. 자, 그럼 저도 제 추억의 영화 한 편 말씀드릴까요? 대학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 중간고사를 딱 보고 나서 1시부터 3시까지 열심히 시험을 봤습니다. 3시에 딱 종을 치고 나서 친구랑 좌석버스를 타고 달려서 종로로 나가서 본 영화가 있는데요. 시험 끝나고 본 그 해방감 때문인지 아니면 가자마자 이 영화를 대한뉴스 상영도 지나치고 막 들어가서 영화가 시작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여주인공이 열심히 생활하는 여자라서 그런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소피 마르스가 지원한 You Call It Love입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윤숙 씨가 이 곡 신청해 주셨네요. 이 밖에도 인천 간석일동의 김나리 씨, 대구의 양정민 씨, 여의도의 명관희 학생, 대구의 박세훈 씨, 경기도 성남의 한용식 씨, 하이틀의 강성원 씨, 이용호 씨 함께해 주십시오. 캐롤라인 크루거가 부릅니다. You Call It Love. started out the same old way. Then I looked into your eyes and knew today would be a first for me. 영화 베토벤 2 중에서 달리 파튼과 제임스 잉그램이 불렀습니다. The Day I Fall in Love. 내가 사랑에 빠진 날. 그런데 바로 그날이 서울 관악구 봉천 사동의 윤라현 학생에게는 오늘이네요. 제가 저희 주님을 만난 지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해서 무슨 기독교인이신가 했는데요. 주님이라는 것은 장문 선생님이신 주영희 선생님을 줄여서 부르는 별칭이라고요. 주영희 선생님을 만난 지 100일 되는 날 꼭 선생님께 들려드리고 싶다고 아주 선생님을 좋아하시나 봐요. 윤라연 학생 신청해 주셨고요. 광주 서구 화정삼동에서 김은진 씨 그리고 하이텔로 강동구 명일동의 최희섭 씨와 서초구 방배사동의 정풍균 학생도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삼남이 엄마랑 그리고 배고프면 언제든지 밥을 볶아주는 우리 남동생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경진 씨, 서울 구로구 독산사동에서 경진 씨가 편지 보내주셨네요. 삼남이 엄마가 언니라고요? 아직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도 집에서 그렇게 아기 이름을 붙였다고요. 삼남이 엄마. 경진 학생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베티 블루 중에서 골랐습니다. 하이텔로 이재경 씨, 전북 익산에서 조진영 씨, 그리고 정보영 씨 청주에서 신청해 주셨죠. 서울 마포구 성산이동에서 문선재 씨도요. 아이고 또 잊어를 뻔했네요. 오늘 중국 영화음악 CD는요. 인천 남구 하객일동에 좋은 편지 사연 보내주신 고승용 씨께 띄워드리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 여러분 모두 함께 들어주십시오. 베티 블루 중에서 베티와 조지였던가요? 조르그였던가요? 이 두 사람이 함께 피아노를 치면서 그 연주곡이죠. C'est le vent, Betty. This is wind, Betty란 뜻입니다. 이 곡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